조금 남는 것 세월을 잡지 못해서지 당신과 나 사이엔 언제나 사랑이 꽃피었네 저녁 노을 캠퍼스 물들면 우리 나그네 마음 이야기지